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전대미문의 험난 역경 속에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적 투쟁은 성스러운 우리 당 역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사이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위복의 세기적 아나오리. 자연의 횡포한 광란에 도로와 철길, 마을도 형체를 감춘 내조국 최북단에서 인류사상 잊은 적 없는 전쟁이 일었다. 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우리 당의 부름 따라 재난의 사태와 감탕을 해치며 세멘트와 강제의 식량이며 의약품을 실은 전선행 열차들이 질풍노도 쳐가고 온 나라 남녀로서의 마음과 마음들이 물결 쳐가는 북부피해 복구의 대전역.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나 앉은 피해 지역 인민들을 심중에 무겁게 안으신 우리 원수님, 나라의 귀중한 중대사들도 뒷전에 밀어두시고 전화위복의 대격전, 인민사랑의 전장을 선포하셨으니 북변 땅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터전, 더 큰 행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동당이 펼친 설계도 위엔 세상이 부러워할 천지개벽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알아볼수록 가슴 벅찬 새 생활이 펼쳐졌다. 일심단결의 열과정으로 다 끓는 북부피해복구전선, 이것은 인민사수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전장, 국민대단결의 새 역사를 쏘가는 인민사랑의 대전역. 오, 세계는 보게 되리라.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그 순간에도 대양민족의 운명의 하늘, 백두산 절세민들의 초상화를 결사보이한 불굴의 영족 조선인민이 자기 수령의 호소를 심장에 받들고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어떻게 이룩하는가를 보여오느나. 낮도 밤도 따로 없는 격전에서 군민연합의 힘, 자강력의 힘으로 말레마 예기상 떨치며 단숨에 일도 세운 노동당 시대의 선경거리와 마을과 공원, 아담한 학교며 멋쟁이 공장들이 하늘도 머리 숙이는 우리 원수님 육신의 뜨거운 정과 사랑의 고마움에 목매여 울고 웃는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이 들려오느나. 우리를 진감해가며 울려 퍼질 북부전역에서의 200일 전투 승전 포성이 인민의 심장으로 도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왕연의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는 우리의 천만 국민은 북변 땅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결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가는 이런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이제 멀지 않아 조국의 북변 땅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의 기적은 또다시 세계를 놀려올 것이니 그날을 앞당겨가는 천만 국민의 심장의 외침이론가 노래가 울려갑니다. 조나위복의 세기족 아나오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